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는 레바논 공화국 내각 수상으로 임명된 사아드 하리리에게 22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그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.